그대는 오늘도 내 귓가에 슬픈 노래를 들려주려고 라디오 음악 속에 남의 목소리를 빌려 부르네 나 혼자만 들어보라고 먼 그리움의 끝에서 난 길 들어가고 있어 너를 사랑했던 기억만을 간직한 채로 넌 나를 잊었겠지만 난 기다리는지 몰라 너의 이별이 나의 사랑을 다시 찾을 때까지 언젠가 오랜 이별 뒤에 잊혀진 나의 이름이 너의 맘속에 되살아날 때 아직도 너를 기다리는 나에게 다시 돌아와 나의 눈물이 널 지우기 전에 기억만을 간직한 채로 넌 나를 잊었겠지만 난 기다리는지 몰라 너의 이별이 나의 사랑을 다시 찾을 때까지 언젠가 너의 맘속에 되살아날 때 아직도 너를 기다리는 나에게 다시 돌아와 나의 눈물이 널 지워